모든 게 멈춘 것만 같아. 그대신가요? 날 지우는 게 또 다른 사람 품에 안긴 채. 그리신가요? 날 그렇게 버리는 게 널 위해 숨 쉬던 날